10월 26일 수요일 오후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아자! 자, 오늘은 출발 퀴즈 대신 바로 여러분께 이 힘찬 라디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찬송 퀴즈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의 퀴즈와 또 오늘 끝찬양 선정 문자 참여는 단문 문자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다 같이 아자아자 파이팅! 외쳐보면서 시작할까요? 예, 힘찬 라디오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후 시간 더욱 힘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에요. 김인식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실로아. 힘찬 라디오 오늘의 첫 찬양 실로암 김인식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힘찬 라디오 김성균입니다. 아자 아자! 이 아자 아자가 힘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0774 성도님, 와, 이 방송 팬이 됐습니다. 힘이 없는 제게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듣게 해서 참 좋네요 해주셨어요. 자, 오늘 힘찬 라디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힘차게 오후를 열어가는 시간,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요, 매주 수요일은 룰루랄라 찬양 퀴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양 퀴즈 참여하실 분 잠시 후에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사역자 가페라 가수 김민석 전도사님과 함께 할 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서 정해주시는 오늘 힘찬 라디오 끝 찬양 후보 지금 알려드릴게요. 후보를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힘찬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 지퍼, 화장품으로 전 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보 화이트닝 4종 세트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을,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밭 핫도그를,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을,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점 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힘찬 라디오 아자아자 파이팅! 선택! 당신의 끝찬양은! 아, 우리 권유경님, 끝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찬양하리 당첨료 하셨는데 오늘은 이 찬양이 후보가 아닙니다. 네, 선택 당신의 끝찬양은 두 곡 중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을 선택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끝찬양은요, 나의 기쁨을 잘 표현하는 찬양 두 곡 중에 어떤 곡이 내 이 기쁜 마음을 잘 표현하나 여러분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는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두 곡 중 어떤 찬송을 오늘의 힘찬 라디오 끝곡으로 듣고 싶으십니까? 1번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2번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여러분의 끝찬양 선택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모두 하자 하자 화이팅! 룰루랄라 찬양 퀴즈! 자! 자, 힘찬 라디오 매주 수요일 찬양 퀴즈입니다. 이름하여 룰루랄라 찬양 퀴즈인데요. 찬송 부르면서 은혜와 재미를 동시에 함께 누리는 시간.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저희 방송 매주 화요일 밤에 찬양 가득 아름다운 밤을 진행해주시는 가페라 가수, 찬양사역자 김민석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가페라 가수 김민석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박수! 막 터지는데 지금 박수! 아, 에너지가 상당하십니다, 전도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항상 12시에 밤 12시에 뵙다가, 예, 많은 분들이 밤 12시에 만나니까, 네, 아 졸려. 아 졸렸다가 제 목소리 듣다가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예. 그러신데. 아, 그러신데. 이 낮 시간에 이렇게 또 나오셔서 함께 하니까 조금 기분도 색다르실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해요. 아유. 어두컴컴한 그런 밤에 만나다가 이렇게 화란 대낮에 만나니까, 네, 제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아, 많이 빛납니다. 햇볕은 쨍쨍. 네. 자, 너무 오늘, 행복합니다. 아유, 오늘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시간을 섬겨주실 텐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낮과 밤의 좀 분위기는 천지 차이지만 네. 은혜와 감동은 똑같이. 네, 아마 곱배기가 되지 않을까. 아멘. 아, 할렐루야. 잘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힘찬 라디오 수요일 룰루랄라 찬양 퀴즈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코너인지 잠시 좀 형식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룰루랄라 이거 딱 얘기하면 피디님 어떤 생각 나세요? 룰루랄라 기분 좋다. 기분 놀러 가자. 아, 스머프. 네. 랄랄랄랄라. 그렇죠. 아, 이 룰루랄라는 기분이 좋을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때 그냥 콧노래로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움이잖아요. 네. 이 룰루랄라 찬양 퀴즈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갖고 이 찬양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제가 부르는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로 계속해서 찬양을 쭉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맞추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사 노래하다가 어디선가 룰루랄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맞춰주시는 거야. 우와. 전사님 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네. 우리 전사님 지금 이렇게 예. 말씀하신 이게 설정이 아니죠? 예. 원래 아, 평소의 모습이 이렇게 약간 업돼 계시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많은 분들이 나르는 뭐 같다 그래요. 제 몸을 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팡팡 받으실 네.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이 넘치는 전사님과 함께 힘찬 라디오 수요일 뭐 100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쉽게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제 정답 아시는 분들 퀴즈의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송인데요. 저희가 가사 대신에 찬송의 가사 대신에 룰루랄라 이 네 글자로만 네. 찬송을 부를 테니까 네. 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목이 룰루랄라 써서 아, 그건 아니에요.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땡이에요. 땡. 땡입니다. 땡 소리 한번 내주실까요? 아~ 네, 이렇게. 제대로예요. 아, 자, 네. 오늘 반주에는 우리 박동수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저희가 반주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함께 또 룰루랄라 부를 테니까 이 찬송의 네. 제목 잘 맞춰보세요. 반주 주세요. 근데 전사님 예. 찬송이 뭔지 아니까 네. 가사가 막 떠오르니까 룰루랄라로 부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마 이분 모든 분들이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따라하기가 네. 가사의 입이 그렇게 젖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따라하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주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제목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찬송의 제목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눈치채신 분들 정답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샵 1069번 또는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가 한 번 더 좀 불러볼게요. 네. 후렴 전까지만 짧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룰루랄라 룰루랄라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 찬송의 제목이 뭔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예. 자, 좀 한번 살펴볼까요? 와우. 우리 선한 사마리아 서진마음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우리 전수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 값없이 주신 날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기 위해 마지막 찬양. 예, 네, 네네네. 아, 그, 네네네. 그 정답이 그리고 어딨나요? 나서 정답 어딨나요? 네. 정답을 보내셔야죠. 아, 많은 분들이 정답 좀 올려오고 계시는데요. 자, 감사쟁이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후딱 정답 보고 점심 먹으려고요. 식당에서 극동방송이 안 나와요. 예. 다시 여러분들 핸드폰을 갖고 네 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 식당 사장님 전도해야겠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시면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찬송 이렇게 불러봤는데 네. 정답을 그냥 발표해드리죠. 바로. 그렇죠. 바로 네. 그냥 정답.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핸드 미친이. 네, 영혼의 햇빛빛이니가 오늘 첫 번째 찬송의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 맞춰주셨는데, 쉬운 문제였어요. 너무 쉬웠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쭉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답이. 자, 이제 이 찬송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새 찬송가 428장, 통합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제목을 맞히셨으니까. 네. 이제는 가사 중에서. 중간에 어떤 가사가 좀 룰루랄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네. 맞춰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 찬송을 이제 다시 불러볼 거예요. 진짜 가사로, 1절 가사로 부를 텐데 중간에 한 표현을 룰루랄라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이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찬송 반주 다시 한번 주시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룰루랄라 룰루라 이야 이야 아멘 아멘 마지막 부분을 마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렴의 마지막 가사가 룰루랄라 룰루라 였습니다 예.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정말 이 찬송의 백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의뢰로운 표현. 정답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답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러죠.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후렴에 나왔으니까 하나, 네. 둘, 셋.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룰루랄라 룰룰라 야 룰루랄라 룰룰라 이 표현 7자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만 오늘 저희가 선물 당첨자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면서 이 찬송 2절을 네. 우리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송 한번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할게요. 아 이런 기쁜 은혜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반주 주세요.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룰루랄라 룰루랄라 마지막 때 제가 노래하는 줄 알았지요? 여건 몰랐지요? 네. 자, 후렴이기 때문에. 네. 2절을 불러주실 때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한번 첫 번째 찬송을 저희가 불러봤는데, 정답을 좀 발표를 해드릴게요. 네. 정답은? 정답은 나의 영혼 기쁘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가 오늘의 룰루랄라 두 번째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네. 1절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고 또 노래 있고 봄날이 되고 희락이 있고 자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노래가 있고 봄날이 되고 희락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기쁠 때 오는 하나님의 복, 은혜인죠. 아, 그럼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꿀팁.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니 내 영혼이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 찬송 불러봤고요. 아직 한 찬송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네. 예, 한 곡을 저희가 같이 또 부를 텐데 다시 여러분이 제목을 맞히시는 순서가 됐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으로 저희가 룰루랄라라고만 부르는 이 찬송 어떤 찬송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주 주세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너 정말 정말 은혜로운 찬송. 네. 이찬송을 부르면 막 마음에 감사가 막 감사가 나고 고백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되어지고 네. 자 여러분 이 자, 찬송의 제목을 총 길죠? 이게 길어요. 11자예요. 이 11자 맞추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6자만 맞춰주시면 맞는 걸로. 6자만! 아, 이런 좋은 방송이 어디 있나? 앞에서부터 6자만 네. 맞춰도 맞는 걸로. 맞는 걸로. 그런데 자 우리 1051님 3844님 바덴복을 세워보라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찬송가의 제목은 가사 1절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바든복을 세워보아라로 보내주신 분이 참 많은데 네네네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자, 새 찬송가 429장이고요. 네. 그리고 통합 찬송가는. 아이고, 그렇게 다 알려주시면. 아 그런가요? 아 정답이 바로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정사님? 아.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자 여기까지 와 제목들 속속 도착하고 네.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야 풍파가 넘어갔나요? 자 4767님 문자 주셨는데 네. 이게 아니죠 지금 네 주님이 주신 복을 이거 아니죠 네. 제목은 이게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안 만지는데 누가 이렇게 자꾸 클릭을 해가지고 네.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자꾸 넘어가죠 네 만지지 마세요 네, 네. 자, 여섯 자만 맞히라고 하니까 여섯 자만 보내셨어 그러니까 네. 0080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이 뭔가죠 네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가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도 참 은혜로운 표현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찬송의 제목을 이제 알았으니까 은혜로운 가사 표현도 우리가 좀 문제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찬송가 429장, 통합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 가사를 저희가 이제 넣어서 찬송을 전수사님이 불러주십니다. 네. 중간에 룰루랄라라고 표현이 되는 그곳의 표현을 다시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번째 문제 그겁니다.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반주 주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랄라 룰루랄라 룰루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유 아슬아슬하네요 그러게요 정답 발표하실까봐 네 오, 이 찬송 보니까요, 룰루랄라라고 표현하신 곳이 세 번이나 세 번이 나오네요. 1절에 똑같은 표현이 세 번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찬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표현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뭔가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네. 어떻게 깨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받은 복을 세워보면, 네. 아, 이렇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찬송 좀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정답 쉽게 맞추실 텐데, 저희가 이제, 전수사님의 목소리로 이 찬송 2절을 불러드린 동안에 여러분 정답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역시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룰루랄랄로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또. 일부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말로 나올지 이게. 정답 말 거저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주 주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 마지막 조금 아유 또 아슬아슬했어요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표현이 있죠 주님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알라 네. 두 번째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 가사 가운데 마지막 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정답을 지금 발표를 해드릴까요? 그러지요. 네. 뭐 시원시원하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정답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크신 복을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내주셨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네. 받은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죠. 부족하고 또 모질하고 힘든 것만 생각이 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축복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죠. 또 주시옵소서. 또. 예. 계속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하기 네. 전에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 세워보면 네.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맨날 코피 터지고 네. 눈물 나고 코 찔찔 흘리고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고 간직해야겠지요.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내주신 문자들 많은데요.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사랑님 문자 주셨어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정답 당첨되셨습니다. 네. 우리 여전도에서 감사절에 특성으로 불렸던 주의 은혜와 감사를 되새기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주사랑님 I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활기찬 방송 정말 흥겹네요. 5750님 문자 주셨고요. 7320님 문자 주셨어요. 크신 복을 하나님께 복 셀 수 없을 만큼 많음에 땡큐 이렇게 주셨어요. 아, 네. 아, 사랑의 하트까지 막 뽑아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네요. 할렐루야. 큰 은혜를. 네. 자, 9130님. 네. 아니 자꾸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네. 9130님이 오늘 이 컴퓨터도 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룰루랄라예요 지금. 주의, 행복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자,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란데 주의 크신 복을입니다. 네. 아. 자, 오늘 전우사님. 네. 우리 힘찬 라디오 룰루랄라 찬송 퀴즈로 네. 매주 수요일 함께 했는데 하실 건데 이제 앞으로도 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PD님뿐만 아니라 멋진 우리 반주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님 제가 성함을 네. 네. 박동수 형제님. 네, 형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애청하시는 방취자 청취자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주도 멋지고 행복한 방송 기대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가페라 가수 김민석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땡큐! 라디오 오늘 수요일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끝번호 7487 성도님, 7487 성도님 그리고 카톡으로 문자 주신 박형근님, 박형근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두 분의 밝은 목소리 기분 좋은 날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흘째 참여하고 있어요. 8082님 문자 주셨는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정말 이 오후 시간 나른한 게 아니라 힘차게 활기차게 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혜숙님 문자 주셨어요. 흐린 날 두 분의 유쾌발랄한 진행에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끝찬양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신 게 후보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와 내가 매일 기쁘게였죠. 오늘 선정된 끝찬양은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 목요일은요. 보따리 퀴즈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부천 봄날교회 이영철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은혜도 보따리뿐만 아니라 선물도 보따리로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도 여러분 아자아자 파이팅! 성령이